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은 11월 24일 목요일부터 12월 29일 목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재학생입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및 한양인 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2학기 기말 강의평가 실시 안내입니다. 평가 기간은 11월 30일 수요일부터 12월 2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평가 방법은 한양인 포털에 접속한 뒤 내 강의실, 학기 수업조에 강의평가 순으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사팀 또는 소속대학 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 선거는 하이엔 선거운동본부 단선으로 진행됩니다. 투표기간은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개표는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며 한대방송국 유튜브 채널에서 개표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제5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복범죄와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27일 더탐사 관계자 5명은 한동훈 장관의 자택에 침입해 문 앞에서 잠금장치 해제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무단 침입의 경계와 처벌의 유무가 쟁점이 된 가운데 당사자 동의 없이 공동 현관 안으로 진입하거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시위대가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고강도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해당 시위대의 규모는 수백 명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이례적으로 정권 퇴진 구호까지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코로나 검사가 아닌 자유를 원한다,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억압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 완전 봉쇄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이로 인해 아파트 화재로 숨진 10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해당 시위대 군중들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루과이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16강 진출에 희망을 보였습니다. 우루과이의 일방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우루과이에 팽팽히 맞서며 뒤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늘 밤 10시 피파 랭킹 61위인 가나와의 조별 예선 2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가나전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치러질 경기에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양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2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정보석,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